내 상의 소파 도망치자 오래도록 so so far 흔들어 우리 둘이 댄스 댄스 손바닥을 clap clap 기분 좋은 날 기억하자 사진 속에 담아 너의 무판단 초점을 내게로 맞추는 방법이 사랑의 튜토리얼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3, 2, 1 Yo snapshot cameras 보내 애초 내게 움직임 따라 착각된 중 Everyday you say 너물이 끓었네 이 순간은 너의 빛으로 그렸네 yeah. Snapshot 너를 Snapshot 나를 네 옆에 내가 있고 넌 내 옆에 있는 지금 이 순간을 다 몰아줘 Snapshot Snapshot Snapshot 네 옆에 내가 있고 넌 내 옆에 있는 지금 이 순간을 shoot 알잖아 어차피 쉬운 일은 없지만서도 난 네가 있어서 모두 다 괜찮아 사랑은 내게 다른 게 아니고 사진 속 우리의 웃음이 다야 너의 디파인더 초점을 놓쳐 자연스러운 움직임 따라 널 따라가 아 이런 기분이 있구나 아 3, 2, 1 shoot Snapshot 그 웃음 담아내고 아파 너의 모습 그대로 셔터눌러 다시 필름을 감아 사진 속 그것도 거슬러 봐도 너의 미소 현장에 내 인생을 그대로 shoot Snapshot 너를 Snapshot 나를 네 옆에 내가 있고 넌 내 옆에 있는 지금 이 순간을 담아 Snapshot Snapshot Snapshot Snapshot, snapshot. 네 옆에 내가 있고 넌 내 옆에 있는 지금 이 순간을 shoot Come on baby 넌 내게 baby 최고의 선물 Love love Snapshot Come on baby 넌 내게 저녁 시간 배가 고플 때 나와 함께 밥을 먹어줄 All I need is you baby 완벽보다 완벽한 피자체 Snapshot 너